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저곡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첫 순서로 노래 오모니 당이요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재화 작사, 림윤상 작곡인 가요 오모니 당이요는 조체 53, 1964년에 창작되었습니다. 노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현명하게 령도하여 오신 조선노동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끝없는 신뢰의 사상감정을 반영한 서정가요입니다. 가사에서는 우리 인민에게 끝없는 행복과 희망, 승리와 영광만을 안겨주는 조선노동당을 한없이 자유로운 오모니 당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나 당의 부름에 깨끗한 충정의 마음을 다 바쳐가려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감동 깊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율은 밝고 경건한 소정적 양상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5음계 조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7음계의 음조를 적절히 배합하여 민족적 성격이 뚜렷하게 살아나도록 하였습니다. 아름답고 부드러우면서도 친근하고 통속적인 가요 오모니 당이요는 깊은 감명을 주는 것으로 해서 오늘도 우리 인민들 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희철 작사, 허금종 작곡인 가요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은 조체 75, 1986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노래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가시는 손군 정치가 있는 한 우리 조국의 운명과 미래가 굳건히 지켜지고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이 담보되고 있다는 사상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한 위용곡입니다. 가요가 담고 있는 심오한 사상은 생활적이며 서정 깊은 가사 형상을 통하여 감명 깊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가사의 감명 깊은 시 형상은 부드럽고 사색적이면서도 열렬하고 뜨거운 정서로 충만된 선율 형상에 의하여 한껏 부각되고 있습니다. 화올림 서조에서 4분의 4박자로 흐르는 선율은 동족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해와 별이 찬란히 빛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은 영원할 것이라는 참다운 초락적 진리를 심장에 새겨주는 가요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은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종은 동지의 령도 밑에 더욱더 융성 본용하는 주체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낙관하게 하는 명곡으로 더욱 높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칩니다.